이번 수요일부터 올해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바로 로마서를 갖고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불과 16장밖에는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는요 보석과도 같고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그 세계와 이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이 대형 박물관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나 하고 덧붙이기를 만일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단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이 박물관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가 온 세계와 바꿀 만큼의 가장 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정말로 놀랍고 가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즉 로마서가 재해석이 되고 재발견이 될 때마다 정말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청년 때 참으로 아주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철학에 빠져서 방탕을 하다가 그만 16세 나이에 사생아를 낳는 그 정도로 방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앉아있는데 저 집 바깥에서 아이들 노는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순간에 이 어거스틴에게 그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집어서 읽으라. 바로 앞에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 그 어거스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때로부터 회심을 하고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여러분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된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옆에 길을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떨었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겠다고 로마의 그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28계단인데 그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회개를 하는데 한참을 오르다가 마음속에 회의가 밀려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루터뿐만 아니라 천년의 이 중세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계기가 된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들려 여러분 이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목사였는데 아주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런던의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에 한 작은 집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함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짐과 동시에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회심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이 감리교 운동을 활발하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인데 이 믿어진 계기가 된 말씀이 뭔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로마서가 무슨 책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나아가 역사까지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보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은 그것이 이 로마서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보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무엇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복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디나미스 말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이 거대한 바위 암석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팍한 심령도 이 복음 앞에서는 깨뜨려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번에 이 로마서의 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요. 여러분, 청년들 학생 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 때는요 수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번에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복음이 담겨있는 로마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이 로마서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의 맨 처음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보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탈레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게 어렵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답하기를 가장 쉬운 일은 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신요양소에서 의사가 한 환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환자가 막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환자가 실망한 얼굴로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지금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을 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정신과 의사가 웃을 수만 없더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로 시작하면서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절 보세요. 1절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헬라어로 뭔가 하면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그런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예 아시죠? 쇠사슬에 묶여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주인의 마음대로 팔고 사고 이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절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의 둘로스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제7년이 되면 제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종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그간에 주인님께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평생 주인님을 떠나지 않고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귀를 이 벽에 대고 이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시인가 하면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종은 종이 돼 억지로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요, 자유의 종입니다. 종은 종이 돼 자유의 종입니다.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억울하고 비참한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주인을 모시는 것이 가장 내 삶의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종이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같은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여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악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자기소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예.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 사도입니다. 사도. 여기에 사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를 단순한 어떤 노예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특사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로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갖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대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대사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이다.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본국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칭송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대사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강단 이 앞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와 대화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대화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 1, 2, 3위가 뭔지 아십니까? 3위가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이처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걸 말하면 너무나 지루해요. 반면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나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다스러워져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화제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그랬느냐?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는 형식이 뭐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뭘까요? 뭐죠?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헬라의 편지 쓰는 형식은 기억하세요. 어떻게 쓰는가? 우리와는 좀 나. 우리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뭐 부모님 전 상서 누구누구에게 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다 내용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무아무게 올림, 발신을 맨 마지막에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헬라에는요, 반대예요. 가장 먼저 발신인을 쓰고, 그 다음 수신인을 쓰고, 누구누구에게를 쓰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대 헬라의 편지 쓰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1절 이하를 보면 좀 이상해요.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뭐예요? 뭐예요? 발신인입니다. 발신. 편지 보내는 사람을 적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신인이 나와야 되고 문안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2절 보세요. 안 나와요. 수신인이 안 나옵니다. 인사가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인사가 나옵니까? 7절 가서.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수신자와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발신인 다음에 바로 수신자가 나와야 되고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7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간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2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뭘 말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다가 이 바울은 수신인과 인사를 잊어버리기까지 이 2절부터 6절까지 말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나서 그만 그 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절에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적고 난 다음에 그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신인과 문안인사를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온통 머릿속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돼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요,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험을 했는가? 2만 번의 실험을. 2만 번.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0년에 걸쳐 그렸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라는 석유회사 점원인 아치 몰드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회사에 열심으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미쳤든지 어디 가서 사인을 하면 자기 이름 쓰는 대신에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런 말을 적어 자기 이름 대신에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 정도로 회사에 완전히 열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요 얼마나 콜라에 대해서 집중했던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에게 누군가가 당신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이 바울은 내 혈관 속에는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는데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생각해보면서 14절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다음 17절에도 복음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우리 티네이저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력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 꽤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쳤을까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절 발신인, 7절 수신인 그 사이에 2절로 6절 말씀은 중간에 바울이 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2절로 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과도 같아요. 영토가 넓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거느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식민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 국가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오직 주요 왕은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왕이 될 수 없고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로마 황제는 자기를 가리켜 신의 아들, 공식 직함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그렇게 직함이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생일을, 여러분 여기도 퀸스 버스데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생일을 뭐 황제의 생일을 좋은 소식, 굿 뉴스로 여겼습니다. 황제의 생일을. 이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왕은 황제입니다. 오직 주는 황제입니다. 그런 로마에서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2절 6절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이건 당시의 로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대담한 내용이에요.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 2절로 6절까지 우리 제가 쭉 가면서 예, 표시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아까 여러분 이 로마에서 굿뉴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황제의 생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황제의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의 아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그의 아들. 여러분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의 아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황제는 공식 직함이 뭐라고요? 신의 아들.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교인들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탁월성, 여기 3절에 여러분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로마가 자랑하는 그 왕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왕조, 천년 전의 왕조인 다윗의 왕조에서 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를 비롯한 온 세상의 폭군들을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모든 폭군들을 부활하심으로 눌러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우리 왕은 가이사만이 왕이요 황제인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무슨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로마의 모든 속국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 2절로 6절 말씀은 뜯어보면 여러분 로마에서 감히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이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왕이요 구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오늘 믿는 자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며 세계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도 어떤 것들은 나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웨슬리안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워커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나온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제자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 워커 박사가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 워커 박사님이 교수가 된 처음 2년은요 너무나 교육자로서 실망과 회의가 몰려온 기간이었습니다. 자기는 뭔가 제자들에게 정말 고귀한 것을 넣어주려고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밤새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새벽 1시에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사표를 내야 되겠다. 사표. 어떤 사표를 냈는가 하면 이렇게 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통치사령관 귀하.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우주의 통치사령관 귀하. 제가 계획했던 제 인생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인간의 계획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로 제가 가진 것, 제 계획했던 것, 제 생각들을 다 모두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빈 그릇이 되어서 빈 그릇이 된 저를 우주사령관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표를 냈어요. 내 계획을 다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그 밤에 사표를 낸 다음 날 다시 학교를 향해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입니다. 실망이나 회의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하게 소망과 의욕과 하나님의 주신 그 활력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날로부터 학생들이 달라지죠. 학생들을 가려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감명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워커 박사님처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계의 주이심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꼭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심으로 올 한 해 큰 승리하시고 이 로마서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